뭘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 받아봅시다. 우리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책을 열심히 읽어서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갖추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줄 아는 종합적 교양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공통의 삶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다 삽질 같아. 가끔 속상해 죽겠어. 전현식 어때? 네? 자기 학과에서 자기 혼자만 책 열심히 읽나?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 철학과에서도 그래. 철학과에서도 뭐 지금 공부 좀 하자 그러면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또 철학과 사람들 술 안 먹으면 또 철학과 아닌 거에 돼가지고 이상하게 공부를 안 하네. 좀 좋으려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등 따서 거 배불리 살고 뭐 BMW 몰고 다니면 행복한가? 지도 않잖아요. 아, 자기도 행복하다니까. 자, 보편 개념 실제론. 보편 개념 실제론. 요거 그러니까 보편적인 개념.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이데아와 같은 로고스이고 이 로고스는 개별적인 사물보다도 먼저 있는 것이고, 그죠? 태초 있는 거니까 먼저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있는 것이고. 보편 개념 실제론, 이거는 아주 강력한 관념론입니다. 아주 강력한 관념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을 떠올리시면 될 거고, 이게 바로 전성기 중세철학의 초기 스콜라철학. 초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덜 떨어지고 무리있지 않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스콜라철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개념 중심의 개념, 보편적인 개념이 실제로 있다는 것,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안셀무스가 내놓는 게 바로 흔히 말하는 신존재 증명 중에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적 증명.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259페이지.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259페이지요. 나왔죠? 두 번째 문장. 신의 존재에 관한 존재론적 증명이다. 존재론적 증명은 어떤 것의 개념 자체가 그것의 존재를 수반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라는 건 사실 말이 증명이지 신앙 고백이에요. 신! 그러면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세요. 신은 정의상, 신의 그 데피니션은 가장 완벽한 존재다.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러니 이렇게 완벽한 존재가 어찌 없단 말인가? 완벽하다는 건 있는 것이지. 이런 어쩌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 위승희 학생 가끔 그런 게, 위승희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가장 완벽한 위승희를 생각할 때가 있나요? 뜻을 모르겠다고? 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면 최고겠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 때가 있느냐. 예전에는 지금은 왜? 부질없어. 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든 게 몇 살 무렵? 얼굴에 뾰루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됐어? 왜 부질없다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 되질 않아. 그렇게 되질 않아? 뭐가 안, 왜? 무엇이 모자라서? 상담실 갔네. 내가 도와줄게. 얼마 필요해? 견적이 많이 나와? 왜? 왜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면요.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그냥 부질없다 생각하고 포기하기로 했어요? 네, 아예 그렇죠.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러거든요. 정경 선생님도 그래요? 없어야지. 근데 욕심을 못 버리겠다. 욕심을? 못 버리겠다고요? 아,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버리세요, 욕심을. 승희는 버렸는데 왜 안 버리는지. 자꾸 생각나요, 그치? 머릿속에 이게 완벽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면 끝내주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나요? 네. 가끔. 어, 가끔. 네. 지금 나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면 끝내주겠다 하는 게 머릿속에 가끔 생각나고 욕심을 못 버리겠다는 분 한번 손 한번 보세요. 설문조사. 그 다음에 부질없어. 손으로. 둘다 섞여있어. 완전히 부질없어. 이런 사람, 이런 분 있으세요? 없죠? 섞여있어? 예? 네? 지금 이게, 지금 왜 이게,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세 가지가 있어. 완벽한 게 될 수 있어. 하고 딱 생각하고 끝없이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잖아. 이게 거의 안 되는 구조적인 거라. 어렵죠? 바라보면 어렵죠? 그게 이제 개념이, 머릿속에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물론 신체적으로는 어렵지. 저도 신체적으로 뭐 키는 180. 안 되지. 이제 지금 키 높이고도 싫어도 안 되고, 뭐, 뼈를 늘리는 지랄을 해봐야 안 되는데, 어쨌든 있잖아요. 저도 막, 아, 이쯤 되면은 철학의 뭐, 거의 뭐, 움직이는 철학의 신, 뭐, 이 정도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막 자기가 그것을 향해 가잖아요. 이 생각을 했을 때, 안셀무스도 그랬을 거라. 신! 그랬을 때,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그게 딱 떠올랐을 거고, 그러면 그,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완전한 존재이니까, 전지전능하니까, 있는 게 또 마땅하고, 실제로도. 그러니까 그런 상상으로부터 존재를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신존재 증명이에요. 아,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에요, 안셀무스에. 근데, 아주, 아우, 됐어, 부질없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상을 가지세요. 열총 비 앰비셔스, 어? 보이스 비 앰비셔스. 막 이런 이상을 가지세요. 말하면 애들이 막, 아, 됐어! 어? 새끼 밥만 먹으면 됐지! 이렇게 부질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인형이 막, 아으! 됐어! 야, 얼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름뿐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후기 스콜라처럼 유명한지 그런 입장 아니고, 겹쳐있어요. 막 이렇게, 긴 것 같긴 아닌가. 이런 사람도 왜? 적당히 섞여 있는 거거든? 그게 말하자면 이제 요거, 안셀무스 다음에 바로 나온 아벨라르두스 같은 사람. 아벨라르두스. 그 유명한 아벨라르. 예?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셀무스는 사물에 앞서서 개념이 여기 있다. 그 말이지, 개념이. 개념이 사물에 앞서 있다. 근데 개념은 사물 뒤에 있다. 그러면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개념이 있긴 있는데 사물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냄 사물 안에, 개념은 사물 안에. 그러니까 개념이 사물하고 보편적인 개념이 사물하고 떨어져서 먼저 있어가지고 그 보편적인 개념으로 또 사물이 뚝뚝뚝뚝 나온 게 아니라 개념을 자세히 보면 개념 아니 사물을 자세히 보면 사물 안에 개념이 있다. 섞여 있는 얘기. 보편도 인정하고 사물도 인정하고 그죠? 포스트그램은 보편 없어. 사물만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개의 경우에 이 중세사라고 보면 이제 크게 이게 보편 개념이 어떻게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것을 놓고 되게 갈등하잖아요. 그런 태도들이 이것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철학 사상이 아닌 거라. 그래서 섞여 있는데 어떡하나? 관식기를 어떻게 처리하나? 그냥 살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섞여있고 일상생활은 포스트램이네. 어? 이승희 학생은? 어떨 때는 점쟁이하고 얘기하는 거죠. 어떨 때는 어, 근데요. 어떨 때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뻗치고 어. 뭔가 될 것 같고 실제 행동 그렇게 하는 그런데 이게 좀 빠져나가고 나면 그냥 가라앉아. 좀 더 해봐. 아주 완전 가라앉아. 태희 기분. 기분에 따라서 수영을 많이 해. 난 어떨 것 같아? 일제 학생 보면 난 강연처럼 어떨 것 같아? 어떤 상황인 것 같아? 1번, 2번, 3번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어딘가. 3번, 3번. 나 3번이야. 여튼 3번이야, 나는. 알바 아니여. 알바 아니여, 여튼 3번이야. 선생님은 몇 분? 네? 2번이세요? 예. 거의 다 2번이세요? 한치 선생님 몇 분? 한치 선생님 몇 분? 1번? 그럼 굉장히 이게 훌륭한 분이네요. 아, 물론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지만. 1번이었으면 좋겠다? 1번이고 싶다? 아, 노래 가서. 1번. 전. 1번을 버리면, 우리가 그걸 갖다 이제, 연결시켜서는 안 되지만, 나중에 이제 칸트를 할 때, 우리가 2학기 때 칸트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만은, 연결을 시켜서는 안 되지만, 1번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되게 있죠. 보편계의 이름을 이제 규범 초월주의라고 말합니다. 아까 전현식 분이 말했던 것처럼 보편적 개념의 종류로 뭐 있냐. 정의, 이렇게 얘기했죠. 저스티스. 정의라고 하는 건 불변적으로 있다.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적용되는 거 있잖아요. 보편적인 도덕적 규범. 그런 게 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 삶이, 그것이 없으면 우리 삶이 무의미해지는 어떤 규범이 있다. 그 있잖아요. 그런 걸 규범 초월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되게 1번의 태도하고 연결됩니다. 물론 이거는 존재론이고 저건 형이상학이고 요거는 이제 윤리학적이지만 어쨌든 태도가 그렇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정의가 있고 마땅히 사람이 행해야 될 때가 동네와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게 있다. 있잖아요. 인간의 존엄성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규범 초월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버리게 되면 사회는 바로 콩가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3번이라 해도, 자기 인생이 3번이라 해도, 뭐, 눈에 보이는 게 3번이다, 뭐, 그쵸? 3번이라 해도 항상 1번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세상이 덜 망가지죠. 그죠? 저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격언 중에 뭐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 있잖아요. 목숨이 붙어있는 게 낫다. 그게 제일 3번적인 태도거든요. 개똥밭에 저는 부르기 싫어요. 개도 싫어하고 똥은 더욱이나 싫어하고 부르는 건 정말 싫고 차라리 죽고 말겠어. 개똥밭에 부르니 저승으로 가겠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개똥밭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목숨이 붙어있는 게 낫지 않냐 이거거든요. 철저하게 규범 초월주의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의식 구조 속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자기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한은 세상은 개똥밭이 됩니다. 갈수록 개똥밭에 굴른다고 상상을 한번 해봐. 괜찮아? 목소리 싫어? 막 그럼 또 그래. 막상 굴러봐라 이놈아. 뭐가 이제 칼대봐라. 네가 개똥밭에 굴러래 죽을래 그럼 다 개똥밭으로 간다. 나 그런 말 하는 사람 정말 싫어. 무슨 정말 말도 안, 정말 너무나 당연한 현실론을 들이밀면서 그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은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됐든 그러죠. 목에 칼 들어와봐라. 개똥밭으로 가지 이놈아. 죽기 싫어서. 아 그냥 죽을래요. 그냥 이렇게 말해서 그래도 갈 걸 계속 그 끝없는 그 현실론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정말 싫어요. 개똥밭에 굴러오니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저 뭐 내일 뭐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 라는 말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스피노자 말.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 이거는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완전히 난 무시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하나의 보편적 개념을 실현하고야 말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잘못 받아들여서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과나무가 그럼 몇 그루나 필요해. 저번에 나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그 스피노자의 그 명언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래서 저는 보시고, 예, 그렇죠. 하고 대답을 했어. 그 말, 너무나 당연하고, 그 속담, 그 격언을 틀리게 말할 일은 없을 거라는 어떤 그런 편견 때문에. 근데 또,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게, 중세시대에 이게 안셀무스 이런 철학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다 추상적인 언어로 말했을 뿐이지 태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참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보편 개념 실존론 같은 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들이 오늘날 용납이 잘 안 되잖아요. 굉장히 그 근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본주의적인 생각이 없으면 한국 사람들이 근본주의적인 생각이 없어요. 왜? 한국 사람들의 1800년 정조가 죽은 이후 한국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근본주의를 가지고는 그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것을 갖다 정당화시켜주는 사례만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목숨을 걸고 보편적 개념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죽어서라도 대우받는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담이 정당화되지 못한 거예요. 맨날 죽어봐야 개털이고 뭐 독립운동은 해갖고 선배가 빌어먹는다든가 독립운동 하면 이런 식의 일들만 벌어지니까 보편 개념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최종 결과물이 지금 2008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259페이지 맨 밑에 보면 피에르 아벨라르두스. 아벨라르두스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렘 두 번째 입장입니다. 아벨라르두스는 두 번째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260페이지 보면요. 260페이지 넘겨서 두 번째 문단에 그러나 철학자로서 아벨라르두스 이렇게 있어요. 아벨라르두스하고 그 여기 엘로이즈하고 이 사랑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래서 엘로이즈와 아벨라르두스의 사랑 이야기를 갖다가 리바이벌 해가지고 책을 써서 떼돈을 벌어서 당대의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떼돈을 번 놈이 하나 있습니다. 장 자크 루소 신 엘로이즈 뉴 엘로이즈란 말이에요. 예, 장 자크 루소. 그 당시에 이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연애에서 그렇죠. 이것도 이승밭에 개똥의 맛에 불러도 이승이 좋다는 이런 분위기죠, 이게. 어쨌든 이들 사이에 오간 편지들은 에로틱한 사랑의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연애편지 가운데 하나였다. 과연 그러한가 하고 몇 개 제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리 감동이 안 온다는. 좀 낯간지럽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믿지 마십시오. 어쨌든 철학자로서의 아벨라르두스는 주로 논리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논리학이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 언어철학이라고 부르는 분야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언어비판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합니다. 언어철학이라고? 언어비판. 대부분의 신학적, 철학적 혼동은 언어에 관한 혼동, 즉 단어들의 의미에 관한 혼동이라고 혼동의 결과라고 그는 믿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말은 단지 이름, 즉 기호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아벨라르두스가 단지 기호, 이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거는 조금 지나치게 단순화한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벨라르두스는 보편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보편 개념 이 있는데 이 보편 개념 아벨라르스 보편 개념 개체 내재론 정도를 보면 딱 좋아요. 보편 개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물하고 개개의 사물, 개개의 사물 안에 들어있다. 인넴 사물 안에. 사물이란, 내무 사물이 아니고, 몸 안에 있는, 라틴어예요, 이거. 보편 개념, 개체, 내재론쯤으로 보시는 게 적당합니다. 예, 입장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261페이지에, 261페이지에 보면, 거기 261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거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아벨라르두스는 더 나아가 한 사물이 그 사물일 수 있는 것은 그 사물의 모든 성질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사물의 모든 성질, 그러니까 한 사물이 그 사물일 수 있는 것은 그 사물 안에 그 사물을, 그 사물이게 해주는 보편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위에 문단, 실제론자들로 불리는 논리학자들은, 안셀무스 같은 사람들이죠. 고유한 실제라는 게 보편적 개념이죠. 보편적 개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유명론자들은 오로지 이름밖에 없다고 하는 유명론이에요. 유명론이라는 게 오로지 이름밖에 없다. 유명론자들이라 부르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일 뿐이다. 그러니까 일치를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뭐냐면 보편 개념 유명론 유자가 오로지 이름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이 먼저다. 사물 뒤에 있다라는 말은 사물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사물 뒤에 이게 개념이 쫓아다닌다는 얘기니까 보편 개념 유명론이다. 이거는 또는 보편 개념 명칭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문단에 보면 플라톤의 형상이나 혹은 고양이의 본질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플라톤이 말하는 형상이나 고양이의 본질 그는 각각의 고양이하고는 독립돼서 딱 고양이의 이데아 이런 건 없으며 그 말이죠. 유명론자들은 단지 많은 고양이들이 있을 뿐이다. 각각의 사물들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입장을 알아두도록 해야겠습니다. 일단 형상학적으로 이런 태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편 개념 실제론, 보편 개념 개체 내재론, 보편 개념 유명론 또는 명칭론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철학적인 용어로는 벌써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면 되니까 명칭론 이름일 뿐. 그러면 요걸 갖다가 보편 개념이 어디에 있느냐? 사물보다 먼저 있다, 사물 안에 있다, 사물 뒤에 있다를 둘러싸고 보편 개념의 위치 또는 상태 이걸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니까 보편 논쟁이요. 그렇죠? 중세 보편 논쟁. 예? 이거 중세 보편 논쟁이라고 그런 거고. 자, 근데 사물보다 먼저 실제로 있다. 아니다. 사물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그것은 그냥 사물만 있고 그것은 이름일 뿐이다. 라고 해서 실제론과 유명론의 대립.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죠? 똑같은 얘기 중세시대 중세 보편 논쟁 아나? 그런데 보편 논쟁은 모르는데 실제론과 유명론의 대립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얘기인 거야. 이해가 돼요? 좋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한 번 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걸 가지고 말싸움을 벌였을까? 모르겠어. 생각나는 대로 말해. 왜 이걸 가지고 말싸움을 했을까? 중대 사람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편 실제론을 주장하면 뭐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주 상상 떠오르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이명수 선생님 얼굴 조그만 이기고 얼굴 조그만이라는 말을 하기 싫으니까 이제 이렇게 액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이 조그만이라는 뜻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교회의 권위. 예, 교회의 권위하고도 상관이 있고. 예, 맞습니다. 교회의 권위. 그러니까 요쪽 주장하면 교회의 권위가 지금 셀 때고, 그죠? 일단 이쪽들은 이게 보편 개념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태초의 말씀, 신의 말씀인데 로고스잖아요. 이름뿐이에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거의 신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사실 귀에다 좀 속삭이듯이 말하는 게 야, 현식아,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하느님의 말뿐이래야. 이렇게 이게 소식. 그래? 그럼 진짜 있는 게 아니었어? 이게 있잖아. 이게 무슨 맞아 죽으려고 했는지 조심조심 서로. 그지? 교회의 권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쵸? 또 일단 보편이 어디 있느냐? 이건 보편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이게 신의 성질에 관한 논의죠. 그죠? 신의 성질이요. 그러면 신의 성질이 어떠하다? 근데 여기 보면 괴물, 개체, 사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물이잖아요. 신하고 보편 개념 신이니까 이 신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세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얘기죠. 그쵸? 이 주제시대 사람들 요거 해명해야 되거든요. 해명해야 돼.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형이상학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었던 거지만 이데아하고 현실 세계에 놓여 있는 사물들하고 관계잖아요. 그 플라톤은 그걸 뭐라 하냐? 이데아가 진짜 백이고 이데아의 그림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허무한 철학이에요, 그게 아사리안.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다 죽여도 이데아는 있으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하느님의 존재를 갖다 너무너무 굳세게 믿는 사람은 살인도 쉽게 줍니다. 신의 피조물이니까 죽여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어.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다. 이렇게. 근본주의자들이, 즉, 근본주의자들. 자살 폭탄 꽉! 그죠? 그런 사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야. 어? 교회 다니거나 성당 다니거나 하지 마라.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하느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이렇게 아니, 바쁘셔서 요새는 저 요새 왜 여기 신앙 생활이 이렇게 소홀하세요? 저도 바빠요 이렇게 말해. 그런 게 좋아요. 근본주의자들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신중심주의자들. 그러니까 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신중심이에요. 신중심. 보편적 원리와 개별적 사물의 관계에 있어서 여 입장에서 있는 사람은 신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보면 보편개념 명칭론, 보편개념 유명론 요 사람들은 그러면은 보편적인 개념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까? 여기는? 어? 뭐라고? 누가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여기 정답이 나오는데? 말해보세요 빨리. 아 지금 여기서 헷갈린 말을 해보세요. 헷갈린 말을 해야 다듬어 드리지. 개체. 예? 뭐라고? 개체. 그렇죠. 난 정답을 말하면 왜 그래요? 개개의 개개의 사물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신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우리 알 바 아니고 개개의 사물이 중요하죠. 근데 사람은 개개의 사물이 팍 흩어져 있어. 예? 눈앞에 이렇게 개개의 사물이 팍 흩어져 있어. 개개의 사물 흩어져 있어. 그러면 그냥 이걸 보고, 컵이네, 오두막하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컵이 또 있어요. 그러면, 컵 두 개, 오두막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치질 않고, 왜 저 사람은 컵을 두 개 들고 있고, 보드마크를 한 개 들고 있나? 그죠? 가령 이 컵이 둘 다 종이컵인데, 하나는 이제 머그컵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머그컵하고 컵은 두 개 다 컵인가? 어쨌든, 개개의 사물이 있다 해도, 우리 눈앞에 펼쳐보이는 개개의 사물이 있다 해도,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사실 그 인간의 본능이, 눈앞에 보이는 개개의 사물을 추상화시켜요. 그래갖고, 개개의 사물 뒤에 숨어있는 법칙을 발견하려고 또 노력해요. 그죠? 인간은 그러거든요. 안 그런 거? 인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 막 인간 아닙니다. 이렇게 따라하고 묻으세요. 이렇게 삽들여? 이러면서.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게 대기의 경우에 휴대용 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인간이 아니라고 해서 다 묻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자, 이 물통이 이렇게 있는데 또 이상하게 생긴 물통이 있으면 이거는 병인데 이거 병이냐? 이게 둘 다 물이 담겼어. 레모네이드 담겨있어. 그러면 이게 둘 다 뭐가 다 물 액체가 담겨있다는 것은 같은 거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 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딱 보는 순간 개개의 사물, 자 이거 개개의 사물, 이거 개개의 사물, 개개의 사물들이 이게 본 순간 머릿속에서 벌써 분류를 해요. 근데 이 분류는 보편적으로 선행하는 개념과는 무관하지만 또 하나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개의 사물로부터 우리는 개개의 사물들을 관찰하고 이 관찰로부터 추상화를 하고 추상화를 해서 하나의 법칙을 또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렇죠? 법칙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어낸 법칙을 가지고 다른 개개의 사물을 또 보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개의 사물을 관찰해 추상의 법칙을 만드는데 요 법칙에 근거해서 다른 개개의 사물을 또 관찰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법칙을 좀 더 많은 사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편화시키죠. 그렇죠? 즉 굳이 신이라고 하는 보편적 이념이 선행하지 않아도 이미 유명론의 입장에 서면 인간은 다시 한번 또 보편화, 추상화, 이성적인 추상화, 보편화 작용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보편적인 법칙은 신학하는, 신학으로는 무관하게 인간이 만들어낸 보편적 법칙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보편적인 법칙을 세계를 움직여가고 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중심으로 삼으려는 태도가 근대 이후의 태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보편 개념 유명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세시대의 끝머리에서 나온 거지만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일 뿐 하고 제쳐놓은 다음에 개개의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이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이루었다. 이게 그래서 이른바 근대 사상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요거는 신의 것이에요. 소유를 따지자면 이 보편은 신, 그죠? 신의 것이기도 아니고 신이에요, 신, 그죠? 근데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 법칙은 인간의 것입니다. 인간의 것. 그래서 인간의 사유의 발전 과정을 놓고 본다면 유명론이 진보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보수적인 것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진리에 가까운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법칙이 진리에 가까운지 아니면 정말로 이 세계가 신이 있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근대 이후의 세계에서는 절대적 진리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 딱 들어서는 거고 당연히 상대적 진리관을 가지게 되는 거고 상대적 진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야기를 남에게 하고 싶으면 남의 이야기도 그만큼 들어줘야 됩니다. 즉 평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무리 헛소리가 됐건 아무리 개소리 같든 들어줘야 됩니다. 이제는 들어줘야 돼. 그래서 근대 이후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언론이 되는 거야. 민주주의 사회를 움직이가는 기본 핵심입니다. 언론이. 그래서 아가리 닥쳐. 이것이 민주주의를 갖다가 닥쳐. 이게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제일 큰. 누구나 다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원리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법칙이.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목소리 큰 놈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없애는 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평한 발언권을 갖게 하는 게 사실은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철학적인 근거도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여기 보편 개념 실제론, 보편 개념 개체 내재론, 그 다음에 보편 개념 유명론, 요 세 가지 입장들을 정확하게 아시겠죠. 이게 중세시대 유명한 보편 논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의 삶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절대적 진리를 갖다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세상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 본성상 추상적 사유를 하기 때문에 또 인간 자신의 보편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것.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지금 근대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낸 보편 개념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받아들이는 게 과학적인, 자연과학적인 법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근대는 자연과학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신의 자리에 자연과학이 올라섰죠. 신학이 하던 일을 물리학이 하죠. 그것 또한 유용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있죠. 아무리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졌다 해도 가령 뇌의 구멍이 송송 뚫린 소가 있고 그 소의 뇌 골을 먹어도 당장 뭐 생으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진다 해도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90%가 안 먹겠다 사지 마라 그러면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금 이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과학적인 진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는 뭐예요? 신학적 진리가 우위를 발휘하던 때죠. 그렇죠? 여기는 개개의 사물로부터 관찰을 추사의 법칙을 만드는 과학적 진리의 시대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진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사회적 진리라고 하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앙들의 힘들어요. 사회적인 합의.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태도부터. 오케이, 규제. 어? 과학만의 전부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과학이 전부다 그러면 예술이란 건 더 이상 있을 수 없거든. 미학적 진리도 있죠. 그죠? 그죠? 아름다움에 목숨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미학적 진리보다 조금 수준이 낮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미식적 진리도 있어요. 맛집 멋집 찾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뭐가 해도 맛없으면 땡 아니오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단일한 그걸로 제일 많은 그 사람들을 모이는 낚시거든. 낚시 인구 몇 명인 줄 알아요? 지금 내가 제일 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월간 낚시에 연재글을 써보는 건데 월간 낚시에 연재 솔직히 우리 교육에서 나한테 뭐 컬럼 연재해달라 안 반가워요. 원고를 많이 줘도 왜냐면 독자 매도 안 돼. 뭐 한 3만 4만 아 찌질해. 월간 낚시 우리나라 낚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800만이야 됐어요? 월간 낚시 연재하면은 이게 뜨는 거야. 그냥 다 죽을 수 있어. 나도 이제는 이게 정말 인생을 먹고 사는 세상 될 수 있다고. 월간 낚시 연재만 하면 그러나 야 말이지. 이 자동차 카 내비게이션 있죠? 카 내비게이션, 뭐, 아이나비, 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맵피, 그 다음에. 카 내비게이션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경 써서 하는 게 뭐냐? 낚시터예요. 저수지.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저수지 이름 잘못하면 낚시인들 사이에 이거 아니네 하면 바로 회사가 입점. 지금 저 같은 사람한테 제가 그 내비게이션에서 잘한다. 저 같은 사람한테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선전해봐야 일주일에 자동차 운전 2시간도 할까 말까 하는 놈이야. 근데 그분들 출조하시는 분들 낚시를 출조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날 매주 갑니다. 내비게이션 반드시 낚시 저수지야. 저수지 이름 잘못 쓰면 바로 지금 바둑 TV도 있지만 낚시 TV 있죠. 낚시 TV 알아요? 몰랐어요? 네? 낚시 TV 있잖아요. 할게 뭐가 있냐는 낚시 세상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월간 낚시 쪽 계속 접촉 좀 해보려고 지금. 네? 그거 보는 그런 관점은. 네, 낚시 TV 보세요? 잘. 네. 쟁일 봅니다, 쟁일. 그리고 낚시 TV를 보는 사람을 낚시 TV를 보고 있는 낚시광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낚시 TV를 보고 있는 낚시광을 이 낚시광이 낚시 TV를 보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쩐지 아세요? 잡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는 낚시가 전부지. 그런 얘기하다 낚시가 전부지. 800만이라니까요. 지금 다들 놓쳤어. 그들을. 국내 출조인들이에요. 그들 낚시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출조. 몰라요? 출조. 보기 여자에다가 이렇게 쓴 거 있잖아. 출조. 끝 없습니다. 끝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 수 없는 세계가 너무 많죠. 현대인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하는 분들에게 낚시가 인생이 최고고, 철학 공부하는 데 철학이 최고고, 그 누구도 서로의 여기를 건드릴 수 없잖아요. 이게 근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리하고도 지리한 논의와 대표자 선출을 통해서 대의 민주주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러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뭐든지 다 해버리게? 어쩌라고? 낚시인들의 세상이 돼가지고 우리도 막 손에 맨날 이게 비린내 나는 세상에 살아야 되겠어요? 262페이지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연대기를 보십시오. 1225년에서 74년입니다. 중대 절정기죠, 그죠? 이제 800년에서 1200년까지가 중대 절정기인데 14세기가 들어서기 직전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이성과 신앙의 조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성과 신앙의 조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성은 어디까지고 신앙은 어디서부터다, 그걸 밝혀주는 거예요. 즉 서로 엉키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줄. 토마스는 뭐냐, 이성과 계시는 각각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성은 자연세계에 대한 진리를 배우는 데 적합한 도구. 계시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관해서, 그죠? 관여하며. 그거예요. 자연세계가 실제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진짜배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초자연세계도 있다. 이성은 자연세계. 그러면 자연세계의 진정한 위치는 오직 초자연적인 것을 참조함으로써만 알려질 수 있다. 위아래 등급이 있는 거죠. 초자연적인 것이 먼저, 더 상위의 것. 그것을 참조하지 않으면 자연세계에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계시와 이성의 서로 레벨도 정해지는 거죠.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핵심입니다. 즉 초월적인 계시와 자연적 이성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신학대전이라든가 또는 저 264페이지를 넘겨가면 우주론적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지금 계속 제가 이야기할 때 이성과 신앙의 어떤 조화 문제, 관계 문제, 이것이 중대전의 핵심이니까요. 토마스 아퀴나스에 있어서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거 264페이지에 보면요. 우주론적 증명은 뭐냐면, 아까 이제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증명이 있었죠?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하는 게 우주론적 증명인데, 신존재 증명 하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그 다음에 도덕적 증명. 도덕적 증명. 도덕적 증명은 나중에 칸트 할 때 나오는데요.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보면, 이 세상은, 거기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면, 예를 들어 우연한 사물들의 운동은 그들을 움직인 다른 사물들의 인과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물의 원인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은 제일 최초의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최초의 원인은 신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우주론적 증명. 제일 원인을 찾아가는 정신이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이 최초의 원동자로 결론짓는 것은 바로 신이다. 이게 바로 우주론적 증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아까 첫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14세기에는 상당히 많은 반론들이 일어났으며 다음 세기에 확실히 따라오게 될 사회적 붕괴의 때이른 조짐도 보였던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른바 1300년대부터 14세기니까 중세는 소빙하기가 시작되고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348년 흑사병. 요때 이제 말하자면 지구 하느님이 노했다 이런 화가 나셨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때가 이때 나온 연기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은 아퀴나스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요약하였던 자연적 이성의 확실성에 대한 회의가 높아졌다. 그리고 서너 줄 내려오면 후기 스콜라 철학에서 분명해진 것은 종교 사상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복잡해졌다. 복잡해졌다는 건 단일한 초기 스콜라 철학처럼 단일한 것이 지배할 수 없었다 그런 말이겠죠. 그만큼 세상이 복잡해졌다는 뜻도 되고 그 결과 때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철학과 종교의 결연이 이 시기에 파탄이 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곤 하는데 이것은 갑작스러운 이론이라기보다는 천천히 진행된 분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철학과 종교의 결혼이라고 말하는 게 좀 저는 좀 황당해요. 왜냐하면 제가 첫 시간부터 이 견지해온 입장은 뭐냐면 철학과 종교의 차이라고 하는 건 그리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차라리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것을 갖다가 증명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이성적인 통찰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게 적당하겠죠. 천천히 이거 워낙 이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필하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되게 이런 표현을 보면 위자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누가 위자료를 받았다는 거야? 철학이 받았다는 거야? 성교 받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둔스 스코투스와 워컴의 윌리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뭐 둘 다 브리튼의 프란체스코 스토웨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거기에 유념해서 프란체스코 스토웨 프란체스코 성 프란체스코가 세운 수도입니다. 중세시 그러니까 베네딕트 수도에 도미니크 수도에 프란체스코 수도인데 프란체스코 수도의 특징이 뭡니까? 베네딕트 수도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에는요? 아는 거 저기 관식씨 몰라? 어? 청승 맞다고? 청승 맞긴 하지. 청빈을 추구한다. 그죠? 프란체스코 수대는 청빈을 추구한다. 도미니크는? 아까 말한, 저기, 아퀴나스가 도미니크예요. 교황에 대한 충성과 이단을 갖다 작살내는 건. 자, 프란체스코에는 청빈을 추구합니다. 청빈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한다는 거죠. 그죠? 봉사하고, 프란체스코. 이 오캄 사람 윌리엄이나 둔스 스코투스나 이 사람들이 프란체스코 스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통찰이라기보다는 신의 사랑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게 스토의 기풍이니까 프란체스코 스토의 특징을 이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 그거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267페이지 밑에서 네 다섯 번째 줄에 새로운 마지막 문단에 스코투스는 신앙과 이성에 대한 끝없는 토론에서 이성에만 전적으로 의지한 것을 결코 아니었다. 그가 그의 복잡한 사회로부터 이끌어낸 가장 극적인 결론은 신앙에 대한 새로운 강조의 필요성. 자, 신앙의 강조점이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데 맨 밑에 줄에 신의 의지의 본성에 관한 논의에 열정을 했어요. 신의 의지의 본생으로 열중을 했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268페이지에 268페이지에 위에서 3, 4, 5, 6, 7, 8, 9, 10, 10번째 줄에 보면 스코투스는 지식보다는 오히려 신의 사랑을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즉 신을 갖다 이성적으로 따지고 신의 법칙적인 측면을 갖다 따지고 하는 것보다는 신의 의지의 본성에 관한 논의에 집중했고 스코투스나 오캄이나 다 마찬가지요. 특히 신의 사랑을 강조했다. 신의 사랑을 강조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프란체스코 스토의 일반적인 기풍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따질 만큼 한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응. 아 이게 중세 철학이 되게 재밌는 게 어떤 사상을 보면 시대의 분위기가 그때로 그 단어에 나와. 괴롭고 힘든데 따지겠어? 괴롭고 힘든데 따져? 배고플 때 공부되나? 안 되지. 배고플 때는 무슨 생각? 먹어야지. 배고파 죽겠는데. 세상 사람 다 굶주리고 있는데, 여러분 모여서 우리 어떻게 저 절대적인 신에 대해서 한번 이성적으로 따져봅시다. 이때 사람들이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럴 때 프란체스코 수도인들은 사람들 땅 가서 따지긴 뭘 따져? 빈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풉니다. 신의 사랑을 담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강조점이 바뀌었다는 것. 시대와 맞물리는 정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두스 스코투스는 신앙과 지식의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후기 스콜라 철학에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신앙과 지식을 분리해라. 스콜라 철학은 앞에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은 지식의 힘으로 신앙을 증명하려 했죠. 근데 신앙과 지식을 분리. 벌써 이게 이제 후기라, 후기. 분리. 신앙과 지식을 분리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중요합니다. 신앙과 지식을 딱 분리하고 눈앞에 보이는 개별적인 사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슬쩍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갖다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정리한 사람이 오캄입니다. 오캄 변합니다. 윌리엄 오브 오캄 또는 윌리엄 오캄 뭐 그런데 오캄. 268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다섯 번째 줄. 오직 개별자와 개별 사물만이 있을 뿐이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오직 개별자와 개별 사물만이 있을 뿐이다. 찰스. 오직 개별자와 개별 사물만이 있을 뿐이다. 요게 오캄, 윌리엄 주장입니다. 즉, 보편적인 개념 따위는 미리 있는 게 아니다. 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사물들, 요 사물들 각각이 뭐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는 미리 정해진 바 없죠. 신이 만든 게 아니니까, 신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니까 미리 정해진 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가는지는 우리가 그 사물을 따라가면서 관찰한 다음에 아는 거예요. 미리 정해진 바 없어. 그럼 미리 정해져 있으면 그 사물들이 어떻게 움직여갈지 미리 정해지면 그 사물들이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지가 미리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나랑 관식 씨랑, 우리가 올 여름에 인생도 더럽고, 에? 우리 인생에 뭐 이상도 시험되지 않으니까, 우리 여행이나 떠나세나, 관식 씨. 내가 이제 그래서, 좋습니다. 갑시다. 그래, 갔어. 근데, 관식 씨가 나한테, 뭐 어디 갈지를 미리 정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대전을 갔다 온다든가, 그럴 때 내가 그냥 가자고, 발길 닿는 대로 그냥 가자고, 가다 보면 어디든 가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벌써 여행에 임한 태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관식 씨는 안설무수적인 입장으로 여행을 가는 거야. 미리 정해놓고 가는 거야. 나는 그냥 가자고, 그럼 옥감 사람 윌리엄처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사물의 목적이 없다는 거 뭐냐면, 거기 보세요. 269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목적인을 포기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리 정해진 것이지. 신이 정해놓은 거지. 목적인을 포기하였다라고 쓴 것보다, 목적인을 부인하였다. 그래야지, 부인하였다. 미리 정해진 목적이 없다, 사물에. 미리 정해진 목적이라는 건 달리 말해서 보편적인 개념이 미리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개별자와 개별 사물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하고, 목적인을 부정하였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린아이가, 요만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큰 어른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 안에 어른이 될, 말하자면 잠재적 능력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 잠재체 개념 얘기할 때 했죠. 생물학적으로. 네? 그러면 요 어른은 어린아이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목적이 미리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것도 운동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것도. 신체의 성장 이런 것도 운동이에요. 근데,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에 보면요. 운동이라는 게 당구알로 설명이 돼요. 이 당구알이, 이 공이 이리로 움직이는 것, 이것만은 운동이라고 해요. 우리 신체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런 건 운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즉, 어떤 목적을 가진 어떤 행위들 있잖아요. 이런 건 운동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공이 움직여가는 이런 거. 측정 가능한 거예요. 양쪽으로. 몇 센티미터 움직였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운동이라고 인정을 해요. 여기 그러니까 목적인이라고 하는 거. 목적이 어떤 사물 안에 사물보다 미리 있어서 그 사물을 규정한다고 하는 이 생각을 부정하는 것.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인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물에 앞서서 그 사물을 규정하는 보편적인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는 근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오캄에게서 또 유명한 건 오캄은 면도날로 유명하다. 근데 오캄이 뭐 이렇게 집안에서 스토어를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기 형편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면도날 장사를 했는가 이게 아니라 면도칼을 잘라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더 복잡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캄은 면도날이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좀 어떤 사태를 설명하는 요소는 적을수록 좋다. 요소의 숫자가 적을수록 좋다. 가장 간명한 단어들로서 가장 적은 요소들로서 설명할수록 그 설명의 힘은 강하다. 오캄의 면도날입니다. 오캄의 면도날.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하는 논리학의 규칙입니다. 말 구구절절하게 하는 것보다. 둔스코투스하고 오캄의 면도날, 오캄하고 오캄 사람 윌리엄 오브 오캄하고 이 두 사람을 흔히 우리는 후기 스콜라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앞에 토마스 아퀴나스나 안셀무스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볼 때 상당히 아주 특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개념, 즉 신, 그리고 그 신에 의해서 규정되는 세계라고 하는 개념의 부정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아주 중요하게 근대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어떤 신 또는 개념, 궁극적인 진리, 목적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태도. 이게 바로 근대고 근대가 갈 때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천박한 거죠 뭐. 막 살아보세요. 막 살아보세요. 막 살아보세요. 니도 옳고 나도 옳고 막 살아보세요. 아까 전현식군이 말한 그런 정의를 말하면 안 돼 이제. 근데 이제. 그죠? 규범을 갖다가 그때그때 현실 속에서 규범을 만들어내는 이제 규범 현실주의 이런 것들도 근대에 나타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금술사 이거 재미있는데 심심한 분들은 연금술사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저기 274페이지 잠깐 펴세요. 274페이지 보면 서양 밖에서의 철학적 종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중국의 신유학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성리학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중국 성리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중국 성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중국 성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고대부터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한 뒤에 이번 학기 종강합니다. 그리고 이 학기부터는 루터 개혁 종교와 종교 개혁 종교 개혁 루터와 그 후계자 여기서부터가 이 학기 강의 시작합니다. 루터야말로 이제 그 근대적인 어떤 그런 사상의 핵심이 하니까 이 학기부터는 그걸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